들어오라 너 서슬퍼런 겨울 내 작품을 후려치는 참나무가 지들어 네 못된 사나운 힘 수그려 놓으리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에 봄이 다 왔다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참 신성한 것이라고 방심했었는데요. 느슨해진 정신에게 본때를 보이는 것처럼 겨울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네요. 날씨가 참 추워졌죠? 하지만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조정권 시인의 연작시 산정묘지 그 기상 그 정신이라면 남아있는 겨울의 추위쯤은 그리고 또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없이 뚫을 수 있겠죠. 패트릭 스웨이지,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였죠. 폭풍 속으로, 포인트 브레이크 중에서 I Want You, 콘크리트 블론드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이동의 김태영 씨, 잘 들으셨죠? 이렇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맨 마지막에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 패트릭 스웨이지의 모습이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남아있는 추위도 아주 힘있게 뚫고 나가십시오. 자, 서울 양천구 목일동의 공계순 씨. 편지를 요즘에 자주 쓰신다고요. 편지지를 고르면서 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요. 정말 편지는 그런 것 같아요. 편지도 그렇고 생일카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것을 쓰게 됨으로써 그 상대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요즘에 그 사람이 뭘 하지? 뭘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고 역시 편지, 카드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 FM 영화음악에 많은 편지 주십시오. 주소는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윤정호 씨, 친구 신홍 씨 생일 축하해 주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사랑이 머무는 곳에 아이스캐슬의 주제곡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입니다. Through the Eyes of Love.

8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했던 감독이죠. 이장호 감독이 대마초 사건 이후 4년 만에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요. 원작은 최일남 선생의 소설 우리들의 넝쿨입니다. 12.6 사태와 제5공화국의 태동이라는 그 정치적 혼란기에 만들어진 사회성 짙은 영화죠. 밑바닥 인생들을 통해서 한국 경제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중국집, 이발소, 여관에서 일하는 덕배, 춘식, 길남. 이 세 청년은 가난하지만 꿈을 갖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속한 현실은 세 사람의 마음처럼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행동이 느린 덕배는 여공과 상류사회의 처녀 사이에서 고민하고 춘식은 폭행사고로 경찰에 끌려가죠. 다소 감상적인 시각이 엿보이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이 아주 힘있고 또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삼온 비디오에서 출시됐어요. 이 이장호 감독이 어우동,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자 자기 영화사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첫 작품이 바로 이장호의 외인구단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의 테마 들어보죠. 윤신혜가 부릅니다. 바람으로 좋은 날을 감독한 이장호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외인구단 중에서 사랑의 테마였습니다. 1990년 이혜는 화가 반고흐가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죠. 당시 세계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여러 편의 고흐 영화가 제작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 감독 모리스 비알라의 반고흐, 이 영화가 특히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은 됐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평가가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스쳐 지나가 버린 영화였습니다. 이제껏 고흐를 다룬 영화들은 대부분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이라든지 광기어린 이상행동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전기 영화류의 작품이었었어요. 사실 고호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집념이라든지 광기, 정신질환, 발작 이럴 정도로 그의 삶은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비알라 감독의 반고호, 이 영화는 그런 고호의 강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열이 다 빠져나가 버린 그런 인생의 마지막 3개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화려한 내용보다는 예술가의 내면을 끈질기게 추적한 영화인데요. 세계적인 영화 잡지 까이에 뒤 시네마가 92년 최고의 영화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 역시 화가라고 하죠.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그 중에 23번째 영화인 모리스 비알라 감독의 반고흐. 헐리우드가 주는 계산된 재미에서는 벗어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또 사색할 것을 준비하고 감상해야만 될 그런 프랑스 영화입니다. 자, 이제 24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한 반항의 계절, The Milagro Binfield War입니다. 이 영화는 얼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땅 얘기를 하면서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은 해발 2520m에 위치한 밀라그로 마을의 풍경, 그리고 떠다니는 모래먼지가 화면을 채우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곳에 아코디언을 켜면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들을 구하러 왔다. 이 마을엔 죽음이 깔려있다. 이 천사가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가 황폐해져서 더 이상 농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을 주민들. 이런 밀라그로 마을에 뉴멕시코주 최대의 레저 시설, 이것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세워집니다. 어느 날 건설 회사에 자신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던 호세는 강물이 둑을 무너뜨리고 땅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죠. 물만 있다면 농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호세는 자신의 땅을 콩밭으로 개간하려고 하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건설 회사와의 갈등이 시작되죠. 인간에게 태어나고 자란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반항의 계절은 CIC 비디오에서 출시됐네요. 데이브 그루신이 음악을 담당한 The Milagro Binfield War 중에서 듣습니다. End Titl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반항의 계절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감독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백색의 계절, A Dry White Season. 이 영화의 감독 유잔 필스는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젊은 흑인 여성 감독인데요. 그녀는 이 영화 속에서 인종차별이란 두 인종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학생 시위가 일어납니다. 흑인 정원사 고든의 아들 조나단도 여기에 참가하죠. 하지만 시위가 끝나도 조나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든은 집주인 벤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 편안한 삶을 살아온 역사 선생 벤. 그는 조나단이 시위 과정에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고든마저 어느 날 의문사 당합니다. 이 두 흑인의 이유 없는 죽음이 백인인 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진실의 눈을 뜨라고요. 벤의 역할을 맡았던 도널드 서덜랜드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변호사 맥켄지 역의 마론 브란도, 두 성격 배우의 불꽃 튀는 연기도 영화를 보는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출시회사는 MGM USA입니다. 자, 파워 오브 원, 자유의 절규를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영화입니다. 백색의 계절 중 우무사 듣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원주민 언어로 부르는데요.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합창으로 들으시죠. 그바 그인고즈 울라헤가 고문두 호라 반두 마두 Let us pray for the leader Let us pray for him So that he cannot go astray 용도 솔라 고난 예수라 쉐겐 아스님 굴레그레는 마디 모자님 센터는 용도 솔라 고난 예수라 쉐겐 심탄다즈 오자네니 심쿠레가 용도 홀라 바 무바 윙스 불라쉐가 고문도 홀라 반도 용도 솔라 Let us pray for the leader. Let us pray for him so that he cannot go astray. Amen. Amen. Hallelujah. Amen. 아, 참 좋죠? 아프리카 음악은 이 특유의 리듬감 그리고 절묘한 하모니 때문에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고난의 역사에 대한 원주민들의 정서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100세기의 계절 중에서 우모사,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 그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원주민의 그 원주민 말로 불러드린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성의 모성 본능을 소재로 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26번째 영화는 베이비붐입니다. 주인공 제이시 와이어트, 다이앤 키튼은 하버드와 예일대학을 졸업한 능력있는 캐리어우먼입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유산이 남겨집니다. 평생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먼 친척 부부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자 그의 13개월 난 딸 엘리자벳이 이 독신인 와이어트에게 맡겨진 것이죠. 지성과 미모를 갖춘 와이어트였지만 엄마 노릇만은 빵점입니다. 기저귀도 채우지 못해서 하나를 채우려면 12개들이 한 통을 몽땅 허비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악전고투의 나날들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와이어트는 모성을 느끼고 또 배워갑니다. 결국 엘리자벳 때문에 직장도 잃고 시골로 내려간 와이어트. 어느 날 아기 엘리자벳을 위해서 만든 사과 소스가 우연한 기회에 소문이 나버립니다. 최고의 맛이라고요. 이제 그녀의 시골아기표 유아식은 미국 전역에서 선풍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공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뉴욕이란 대도시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와이어트는 거절합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녀는 이미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극적 구성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가족 드라마 베이비붐. 아장아장 걸음마로 시작한 엘리자벳의 연기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SKC에서 출시됐네요. 영화 베이비붐에서요. 와이어트가 사랑도 없고 또 평화도 없고 마지막 장면에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죠. Mama! What did you do today? What did you do? Did you see your friends? Did you? Would you go to home today? I see. Thank you. 비디오에서 직접 음악을 뽑아서 앞부분의 음질이 조금 나빴죠. 그래도 듣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베이비붐의 엔드타이틀, 대전 동구 남월동의 윤미소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홍콩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감독 양본희의 복수의 만가,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중에 27번째 영화입니다. 열혈 남하와 감옥 풍운을 합쳐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극적인 재미 그리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조직의 보스를 살해한 여자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감옥에 들어온 소녀, 그리고 암흑가에 위장 침입한 경관을 사랑했던 창녀 출신의 죄수 위니. 영화는 이 두 여인의 회상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소녀와 위니의 우정은 감옥 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죽여야 할 상대가 친구 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끝내 그 청부 살인을 거절했던 소녀는 조직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위니가 사랑했던 경관 유덕화 역시 그녀와의 이민을 계획하다가 동료의 밀고로 살해당하고 말죠. 모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주인공들. 그들은 모두 안락한 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끝내 사랑과 우정을 지키려다 삶을 마감합니다. 양본희 감독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홍콩인이 처한 상황이라고요. 진퇴양난의 도시 홍콩, 세기 말의 1990년대, 그리고 홍콩 영화. 감독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정우 시네마에서 출시된 이 영화의 주인공 유덕화의 노래 듣습니다. 영화 지존 무상2에 삽입된 일기 주과적 일자 It's so good or it's 모두 지나가버린 날들입니다. 有生有死有意，多少风波都愿闯，只因彼此不死的目光。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不可猜测总有天意，才珍惜相处的日子。告别话也未多讲，只抛低最多信心的汉子。 碎了，随分享今生的日子，活着但是没灵魂，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情浓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 当天一起不自知，分开方知根本心极痴。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思想解释当我不知，如今想通数讲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自己伤心的句子。 환상되었지. 我却 다시 못내는 才明白生死之间的意思，从梦完全明白了，才甘心披上孤独衣。有你有我有情有天有海有地，当天一起不自知，分开放置根本心极致。有你有我有情有生有死有义。 解释当我不知，如今想倾诉往谁知？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寻觅伤心的句子。剩下绝望旧身影，今只得寻觅伤心的句子。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그 슬픈 영화의 장면 장면이 다 눈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대구 중구 대봉일동에서 일곱 번째 엽서 보내주신 박희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지존무장 무상 중에서 It's a quarter it's 일기 주과적 일자 지나가버린 모든 나날들이었습니다. 필름 누아르 하면은 홍콩 누아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이 필립 누아르의 클래식이라는 평가를 받는 조엘 에단 코엔 형제의 데뷔작 분노의 저격자가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28번째 영화입니다. 원제는 Blood Simple인데요. 이 작품은 40년대의 헐리우드를 풍미했던 필립 누아르의 전통을 새로운 스타일로 복원시킨 영화입니다. 미국 남부의 허름한 바 이곳의 바텐더가 주인 아내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탐정을 고용하죠. 하지만 탐정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남편을 살해합니다. 바텐더는 이것을 여자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애인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탐정은 살인 현장에 빠뜨린 라이터를 이 두 남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복잡하죠? 이처럼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복잡하고도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형제 감독은 세상을 비판하고 인간을 관찰하며 자신들의 영화적인 실험을 계속해 나갑니다. 코엔 형제의 팬들이라면 꼭 찾아서 보셔야겠지만요. 일반 대여점에서 아마 좀처럼 구하기 힘든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중 8구는 반품했을 거예요. 나온 지 꽤 오래된 작품이니까요. 세신 영상에서 출시됐습니다. 이제 29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실존했던 한 복서의 영광과 절망을 그린 매력적인 남성 영화입니다. 분노의 주먹이라고 불렸던 제이크 라모타는 현역 시절에 단 한 번도 다운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마틴 스콜세이스 감독의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은 자만과 질투로 가득 찼던 한 권투 선수의 링 위의 모습, 그리고 링 밖에서의 일상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된 화면이 영화의 그 감동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해주고요. 싸우는 것은 곧 때리는 것이라는 권투 선수의 논리. 하지만 링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이 논리는 폭력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인공 제이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아내와 동생에게마저 버림받은 뒤에 코미디언이 된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 보스는 나다 이렇게 외치는 뚱뚱한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은 인간의 어리석은 자만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20kg이나 체중을 늘렸다는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죠. 그는 이 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SKC에서 출시된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에 삽입된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로스피카나 중에서 듣습니다. 인터메조. 영화 분노의 주목에 삽입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 인터메조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서울 서초동의 유정원 씨의 신청곡입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요. 이 따뜻한 곡으로 몸을 녹이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영화 사랑의 용기, Shining Through 중에 나오는 I'll be seeing you. 네오드르 해리슨의 음성으로 저희 FM 영화 음악은 문을 닫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Mine embraces all day through.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I'll find you in the morning sun and when the night is new, I'll be looking at the moon. But I'll be seeing day.